황산벌 전투에서 신라군의 사기가 백제군에 비해서 떨어져 있다고 판단한 김유신은 꽃다운 젊은 화랑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합니다. 적진을 향해 달려나가기 전 화랑 관창은 아버지를 향해 빛밝은 눈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거 개죽음 아니지예. 영화 황산벌의 한 장면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이만한 반전 메시지가 또 있을까요? 이 한마디에 담긴 절규. 우리가 영화를 보는 건 바로 그 한순간을 만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FM 영화음악 2003 청취자 영화상. 오늘 그 사흘째 수상작들을 만나보세요. 잊을 수 없는 대사, 그리고 다시 보고 싶은 그 풍경,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황산벌 중에서 영화가 끝날 즈음에 나왔던 야야야, 오늘 FM 영화음악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2003 FM 영화음악 청취자 영화상, 오늘 세 번째 날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수상해 주실 그 부문은요, 이 한마디 상과 그곳에 가고 싶다 상입니다. 아마 영화 속으로 풍덩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음속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영화들이 이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을까, 또 그곳에 가고 싶다 상에 얼마나 많이 후보로 올랐을까 생각하시면서 오늘 FM 영화음악 함께 해주세요. 산책 FM 영화음악.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뽑아주신 2003년 영화 속에 잊을 수 없는 이 한마디, 이 한마디 상 부문에 가장 많은 후보 대사들을 올린 영화입니다. 올드보이. 올드보이 중에서 아주 냉소적이지만 현실에 아주 아프게 꼬집어주는 대사. 웃어라. 세상이 너희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이 오대수의 대사와 함께 심연정의 영화음악 In a Lonely Place 들었습니다. 올드보이에서 그 강금방 액자에 쓰여있던 문구죠. 그 하회 탈과 같았던 그 액자 안에 그 그림이 점점 오대수가 그 액자를 이렇게 갈듯이 거기다가 바늘을 꽂고 다트 같은 걸 꽂음에 따라서 점점 우는 모습으로 바뀌었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서울 봉천 1동의 조효정 씨, 천호3동의 오수연 씨가 이 한마디상 후보로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영화 대사들은요, 바로바로 유행어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대사 한마디도 이젠 참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나 뽑아내야 할 것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이 한마디상 이 본문에 후보로 올려주신 이 한마디들 쭉 보니까 역시 히트 영화 속에서 많이들 뽑아주셨네요. 그만큼 많이 보셨으니까 그 대사들도 또 마음속에 남아있겠죠. 가장 많은 대사들을 배출한 영화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올드보이 그리고 살인의 추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사들을 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주제가 있어요. 밥. 혹시 여러분 살인의 추억에서 그 대사 기억하세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박해일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노려보면서 송강호가 하던 말. 모르겠다. 밥은 먹고 다니냐? 네. 이 한마디. 청취자 이수양 씨, 양희찬 씨가 뽑아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화 똥개에서의 그 장면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네 청년들이 정우성에게 찾아와서 밀량 주니어 클럽에 가입하라고 그러잖아요. 김치를 담그면서 그 얘기를 심각하게 다 듣고 있던 정우성. 그 뒤에 대사. 밥 묵었나? 김치하고 밥이나 묵고 가라. 자, 처음 만난 그들은 함께 갓 담근 김치를 놓고 밥을 먹습니다. 영화 오브라더스에서도 밥 대사가 나오죠?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살았던 아버지를 미워하는 이정재가 돌아가신 아버지 주머니에서 찾아낸 지폐. 자식은 늘 아들을 주려고 아버지가 가지고 다녔던 돈이었어요. 그 돈을 보면서 이정재는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돌아가셨을 때 증오의 찬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어린 아들 이정재에게 아버지가 돈을 내밀면서 그럽니다. 밥 사 먹어라. 서울 은평구 대주동의 강동훈 씨가 추천하셨는데요. 사실 밥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간단치가 않죠. 밥 먹자, 밥 먹었니? 이 한마디에 담아있는 그 정. 영화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Oh, brother. 언제나 웃으며 함께 할 테니 힘이 들고 지쳤을 때 눈 한 번 웃나 봐 그대 곁에 힘이 될 줄 누군가 가까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지켜갈게요 이리저리 끌려다녀 헐레벌떡 바보야 아무튼 어린 놈은 안 돼. 오늘이나 먹자. "이게 어렵지? 근데 어쩌겠어? 세상 일이라는 게 다 이래. 네가 그리는 대로 세상이 아주 달콤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아주 더러운 꼴을 보면서도 참고 살아야 돼. 내가 지금 너희들을 견뎌내야 하는 것처럼." 네, 2003 FM 영화음악 청취자 영화상 이 한마디상. 청취자 여러분이 후보적으로 뽑아주신 한마디입니다. 몇 마디 되네요. 한마디는 아니네요. 장화 홍련 중에 염정아, 새엄마가 임수정에게 하는 대사입니다. 서울 방배 이동의 송미희 씨를 비롯해서 청취자분들이 이 대사 더 인상 깊었습니다 하고 뽑아주셨는데요. 사실 상당히 냉소적이고 현실을 아주 아프게 꼬집어주는 대사죠. 자, 그런 대사들을 한번 영화 속에서 살펴볼까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조현숙 씨는요, 영화 황산볼에서 그 박중훈의 아내, 계백장군의 아내인 김선아가 전라도 사투리로 하는 그 한마디, "호랑이는 가죽땜시 뒤지고 사람은 이름땜시 뒤지는 거요 라고 그 계백에게 퍼붓는 그 한마디를 꼽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것에 대해서 그 허위의식을 벗겨낸 촌천살인 같은 한마디였죠. 아, 그런가 하면 올드보이는요, 유난히 아픈 대사들을 많이 남겼어요. 올드보이 마지막 부분에서 유시태가 최민식에게 하는 말, 부천시 심곡본동의 이혜성 씨가 이 대사, 이 한마디 상의 후보작입니다 하고 올려주셨는데, 바로 "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였어." 이 한마디. 또 하나요. 올드보이 중에서 감금의 이유를 묻는 업자에게 유지태, 이유진이 하는 말, "오대수, 그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요." 하, 정말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유지태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부산시 남구 용당동 부경대학교의 이용관 씨가 이 한마디로 꼽아주신 대사입니다. 정말 말과 관련해서 올드보이는 우리에게 아주 소름 끼치게 만들죠. 정말 새치혀, 잘못 노리면 안 되겠다, 그 무서움을 새삼 느끼게 하는 대사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올드보이에서 이우진이 자주 하는 대사죠. 모래알이나 바위나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야. 이 말 유행어 됐어요. 제 주위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데요. 원래 이 죄의 경중을 가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우진이 유시태가 그 자신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상계칠동의 박순희 씨는 영화 올드보이 중에서 그 오대수의 그 이름을 삼행시처럼 풀어낸 그 부분을 이 한마디 상의 후보로 올려주셨어요.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살자." 세상에, 그 오대수라는 주인공의 성격과 이 이름은 얼마나 잘 들어맞던지. 그런데요, 생각해보세요. 하루하루 대충 수습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대부분은 수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참 많은 관객들이 이 장면에서 웃으면서도 씁쓸했다고 하죠. 자, 외국 영화. 자, 이건 역시 조금 아픈 대사 있어요. 인간에 대한 비아냥거림을 담은 대사. 매트릭스 3편 마지막 장면에서 설계자에게 오라클이 약속을 지킬 거냐고 묻지요. 그때 설계자가 답합니다. 내가 인간인 줄 아나? 매트릭스 3편 레볼루션 중에서 던 데이비스의 영화 음악 The Matrix Revolutions 메인 타이틀 들었습니다. 태양이 바다에 미감을 비추면 나는 너를 생각한다. 희미한 달빛이 샘물 위에 떠있으면 나는 너를 생각한다. 사랑은 숨길 수 없으면 우연처럼 쉽게 다가온 그대 이제는 운명이 된 거죠. 사랑하면 알수록 멀어지니 두렵기만 해도 FM 영화음악 2003 청취자 영화상 이 한마디 상의 강력한 후보로 오른 작품입니다. 클래식 중에서 사랑하면 할수록 한성민의 노래 들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대사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치면 나는 너를 생각한다. 희미한 달빛이 샘물 위에 비추면 나는 너를 생각한다. 엄마의 상자 속에서 발견한 그 쪽지에 쓰여있던 글이죠. 조승우가 쓴 연애 쪽지 내용이었는데요. 아, 정말 고전적이죠. 아주 클래식합니다. 요즘은 듣기 힘들고 보기도 힘든 혹시 이메일에 이런 거 써서 보내보세요. 어떤 반응이 올까요? 단메리 올까요? 정말 이것은 편지지나 쪽지에만 어울리는 그런 대사가 아닌가 싶은데 아, 이 한마디 상으로 조효정 씨가 추천하신 그런 대사입니다. 자, 로맨틱한 대사들 보면요. 짧지만 참 강한 대사도 있어요. 행복하니? 이거요. 냉정과 여정 사이에서 준세이가 오랜만에 만난 아오이에게 하는 말인데 부산 청학 이동의 박봉욱 씨는 저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추천하셨는데 헤어진 여자친구 만나면요 어디로 숨으려고 바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행복하니? 하면서 혹시 그 여자친구가 아니에요 박봉우 씨 가슴에 제가 이렇게 못을 박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하튼 그런데 이 대사요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행복하니? 목소리 쫙 깔고 최민수 씨가 하면 어울릴 것 같죠? 자,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아주 가볍게 공감하실 만한 대사도 있습니다. 미녀 삼총사 2편에서 알렉스가 딜란에게 하던 말 박혜경 씨가 이 한마디 상으로 꼽아주셨는데 넌 맨날 나쁜 놈이랑 사랑에 빠지더라. 맞아요. 이 친한 여자친구들이나 언니나 여동생들은 주위에 얘가 왜 이렇게 괜찮은 애가 꼭 이런 사람을 만날까 해가지고 이렇게 복장 터지는 경우 많잖아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죠? 자, 이번에는 추억의 대사를 한 꼭지 알려드릴까요? 부천시 신곡 본동의 이희성 씨가 이 한마디 상으로 뽑아주신 대사. 날 화나게 하지 마. 당신은 날 화나게 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 옷이 드드드드드 찢어지죠. 영화 헐크의 그 추억의 대사. 그런가 하면 자기 고백적인 대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 한 번도 정말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 영화 이도공간에서 장구경의 마지막 한마디인데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김동철 씨는 그런데요 장구경은 실제로 그랬던 게 아닐까요? 하고 질문하셨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이 후보로 올리신 이 한마디 여러 부문 중에서 어떤 영화의 음악을 들어볼까요? 미녀상총사 2편 중에서 음악을 들어보죠. 앤디 기비 부릅니다. I just wanna be your everything. 보죠. 교육적으로다. 보신 분들은 아시죠? 영화 바람난 가족 중에서 이 한마디, 경기도 시흥시 대아동의 양희찬 씨가 이 한마디상 후보작으로 추천해 주셨는데요. 긴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뭐랄까, 본 분들은 이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웃음이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렇게 코믹한 대사들이 올해 유난히 유행어로 많이 떠올랐어요. 영화 속에서는 사실 코믹하지 않았는데 그 톤이 코미디의 단골 소재로 떠오른 말들.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살인의 추억에서 백광호가 하던 말. 향숙이 이뻤다. 이거 있잖아요. 전 잘 못 따라하겠어요. 근데 이거 정말 또 주위에서 잘 하시더군요. 자, 그리고 이 말은요, 과연 코믹하다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은근하면서도 대담한 표현입니다. 통하였느냐. 네, 영화 스캔들 중에서요. 역시 올해의 대유행어입니다. 뭐 이 통하였느냐라는 이 말은 카피로도 쓰이고 이러저러한 상품에서도 쓰이고 참 많이 쓰였죠. 그런가 하면 스캔들 중에서 이미숙이 소실로 들어올 여인에게 하는 대사, 서울 후암동의 김진태 씨가 꼽아주셨는데요. 이 한마디 상의 후보로 무엇인가 하냐면요. 마음은 권인호에게 있고 몸은 조원에게 주었고 시집은 조대감에게 오겠다 라고 이미숙이 하던 그 대사, 그 부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서 폭소를 터뜨렸는데요. 아, 이 DVD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려야 되는데 아직 DVD가 출시가 되지 않아서 안타깝네요. 저는 한참 부족하죠? 알고 있습니다. 영화 스캔들 중에 한 곡 들어볼까요? 소옥의 첫 걸음입니다. FM 영화음악 2003 청취자 영화상, 이 한마디 상 부문의 후보로 오른 작품들 영화음악 들어봤는데요. 먼저 스캔들 조선남녀 상열지사 중에서 소옥의 첫걸음, 이어들으신 곡은요, 홍기성 감독의 선택 중에서 바로 이 곡명의 제목이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한마디 상의 후보 대사이기도 합니다. 선택이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서울 가락본동의 최민아 씨가 이 한마디상 이 부문의 후보작으로 추천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여러분이 뽑아주신 대사들 보니까요, 신념에 관한 대사들도 있어요. 이런 대사들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곤 하죠. 그 선택. 어제 발표한 그 불운의 명작, 그죠? 불운의 명작의 후보였지만 그 본분들의 가슴 속에는 참 강한 메시지를 남겼나 봐요. 이 한마디 상에 후보로 두 대사가 올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또 하나는 화곡삼동의 나성필 씨가 추천하신, 맞아요. 영화가 시작하면 까만 스크린에 이 글자만 먼저 관객들을 찾아오죠. 나는 당신의 사상에 반대한다. 하지만 당신의 사상이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편에서 투쟁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영화 세르스켓 중에서 또 한 대사를 신길 이동의 김성희 씨가 추천하셨어요. 한 번의 상처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다. 자, 이 한마디상.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쭉 올려주신 후보작들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의 가슴에 와 박힌 말은 어떤 거였나요? 2003 FM 영화음악 청취자 영화상. 자, 새로운 부문입니다. 그곳에 가고 싶다 상. 영화 속 장소 중에서 가고 싶은 곳을 추천해 달라고 여러분께 부탁드렸죠. 도봉구 쌍문일동의 전지윤 씨가 후보로 올린 작품, 바로 영웅 중에서 음악을 들어봤는데요. 왕비가 부른 히어로였어요. 이 영웅의 대륙 풍경 잊을 수 없다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중국 산수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했다고요. 특히 그 호수 위에서의 무술은 춤에 가깝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전지윤 씨 말 덧붙이셨는데요. 정말 물 위를 거의 날아다니던 주인공들. 예, 그 장면의 풍경 정말 압권이었죠. 영웅의 대륙 풍경, 황량한 사막부터 그림 같은 산수까지 정말 그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다상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풍광이 있는 장면을 뽑아주시기도 했지만 보니까 참 의견들이 다양해요. 세트 혹은 애니메이션 속의 배경까지도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렇게 영웅처럼 딱 트인 평원이나 산이나 혹은 바다 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는 영화 속의 풍경들을 꼽아주신 분들은 일단은 가장 많습니다. 현실이 갑갑하게 느껴져서 그런가요? 정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영화를 보면서 극장 속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국의 광활한 자연 풍광을 담은 영화들 그 중에서 이 아타나주아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 평원에 가서 주인공처럼 뛰어다녀 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타나주아처럼 그 밟아봤고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뛰겠다고요. 그거는 조금 여하튼 이 아타나주아요 에스키모의 삶의 모습을 그렸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누이트족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라고 하죠. 그들의 전설을 영화로 만든 최근 개봉작 정말 멋진 시원하게 다 펼쳐진 그 눈밭이 지금도 눈에 어른거리네요. 그런가 하면 고양시 행신동의 조현숙 씨는 또 다른 설원의 풍경을 그곳에 가고 싶다 상의 후보로 올려주셨어요. 생명이라고는 자라날 것 같지 않은 설원. 그런데 그들만의 유토피아가 되는 순간에 그 설원 어디냐고요? 올드보이의 라스트 씬에 나오는 그 눈밭입니다. 그곳이 뉴질랜드였다고 하죠. 그런데 본상 아셨어요 여러분? 저는 뉴질랜드 하면 떠오르는 그 어떤 첫 번째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달력의 한 장면 같기도 한 그런 눈밭의 풍경이었는데 이 영화에서의 백미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무래도 그 장면의 그 반전? 뭐랄까 그 충격적인 마지막 장면이 주는 그 잔상이 그곳에 가고 싶다 상의 후보로 이 장면을 올리지 않았나 그런 짐작도 해보는데요. 그런가 하면 신영환 씨가 간절히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하신 그곳. 그곳도 바로 뉴질랜드예요. 반지의 제왕, 왕이 귀한 그 3편에 나오는 아르곤 왕국의 그 성 말이요. 근데 그 아르곤 왕국의 성 같은 경우는 CG와 세트가 결합이 됐어요. 뭐 대부분의 반지의 제왕의 그 배경이 그렇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뉴질랜드의 실제 자연 배경을 살린 거라고 하니까요. 놀랍죠? 저 아직 못 가봤는데 저도 뉴질랜드 정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들었습니다. 영화음악 2003 청취자 영화상 그곳에 가고 싶다 부문 쭉 그 후보작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 영화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한 분들도 참 많았어요. 냉정과 열정 사이 중에서 Keep Your Fingers Crossed 음악 먼저 들어봤고요. 뭐 이 영화는 로케이션으로 거의 80점? 80점 더 딴 것 같아. 한 90점 따고 들어간 영화 같은데 내용보다 이탈리아의 그 풍경, 음악 이런 것이 더 돋보인 영화죠. 김진태 씨가 이런 사연 올려주셨어요. 이탈리아의 피렌체와 밀라노로 오가며 촬영한 멋진 도시의 모습들이 보는 내내 마음을 들뜨게 했고 특히 두 주인공의 약속 장소인 두오모 성당 꼭 가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런가 하면 아주 특이하고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갑갑할 것 같기도 한 장소들을 추천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곳에 가고 싶다 상 부문에요. 실제로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을걸요. 지하 취조실 같은 곳이요. 살인의 추억에 지하 취조실 그리고 그 터널 여기에 봉천사동의 김영민 씨 가고 싶다고 올려주셨는데 보니까 그럴만한 사연이 있긴 있네요. 그 터널이 영민 씨 고향에 아주 인접해 있다고요? 사천으로 가는 그 철길 내 고향은 진주다. 아 가고 싶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강동훈 씨는 살인의 추억 속 넓은 들녘에 또 이희성 씨는 그 꿀발라놓은 논두렁에 가고 싶으시다고요. 어, 그게 어디 꿀입니까? 여하튼 그런가 하면 올드보이의 펜트하우스에 가고 싶다는 분도 계셨어요. 당연히 이곳은 세트죠. 처음 볼 때는 멋지지만 점점 끔찍한 장소로 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곳에 가면 유지태가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닌가요, 여러분? 경기 안성시 공덕 진천리의 김윤아 씨,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우동의 정구름 씨, 여자분들이시네. 예, 펜트하우스 멋지긴 멋졌어요.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용인시 풍천동 풍덕천 이동의 김점례 씨, 장하 홍련의 그 무서운 집에 가고 싶으시다고요? 아이고, 저는 싫어요. 그건 그렇고 여긴 또 어떻게 가야 되죠? 니모를 찾아서 바닷속 니모네 동네에 가보고 싶다는 변광렬 씨. 안타깝게도 이건 애니메이션입니다만은 물론 그런 바다 분명 어딘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의 풍경들도 영화 속에서 그림처럼 펼쳐지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았구나 하고 느끼기엔 첫 번째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그 물 위에 암자 많은 분의 지지 얻었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암자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고 추천해 주셨는데 수상 암자가 있는 그곳 경북 청송 주황산 주산지라는 곳이래요. 네,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지금 그 암자 세트는 철거됐지만 자연 풍광은 그대로겠죠. 영화 속 겨울에 그 호수가 꽁꽁 얼었던데 지금은 어떨까요? 나성필 씨는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하고 감탄에 마지 않았던 대나무숲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청풍명월의 대나무숲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국을 가로세로로 누빈 끝에 탄생한 그 자연 풍광입니다. 영화 속의 자연 풍광. 남한산성, 무릉계곡, 광주, 무등산, 입석대, 경북 청송 주산지 이렇게 비경을 비롯해서 경복궁, 소세원, 청풍문화재단지 전국 30여 군데의 로케이션으로 이제까지의 영화들과는 아주 차별화된 그런 스펙터클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곳들을 영화 속에 담아냈다고 하죠. 네, 그곳에 가고 싶다상 후보로는 올릴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승의 촬영지인 경북 안동 봉정사의 영산암에 가고 싶다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사실 이곳은 영화 촬영이 유난히 많았던 장소라고 하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그리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이 두 영화를 촬영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 동승에는 이 밖에도 몇 군데 사찰이 배경으로 더 나온답니다. 자, 그곳에 걷고 싶다 산. 쭉 여러분이 올려주신 사연만 쭉 읽어봐도 일단 그 배낭여행 루트 다 잡힌 것 같아요. 좋네요. 그곳에 가고 싶다 상을 쭉 그 후보들을 발표하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몸이 또 근질근질하죠?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중에서 골랐습니다. 박지웅이 영화음악을 맡았고요. 메인 테마인 피아노 콘서트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